난 진정해야 돼. Oh God, oh God, 제발 말해 봐봐. My heart beats like boom, boom, boom, boom. 너 빼고 모든 게 흔들려 숨죽어 Newton. 좀 더 가까이 듣고 싶어. 너에 관한 건 listen. 나를 태워 fire. 단단 지고 널 향한 desire. 더 다가져 심장 서딘 higher. 무슨 말이 필요해? 그녀 빼고 전부. 오는 기분 얕은 내 숨결마저 비관 내 심장은 bump it 흥분해 bump bump bump it 황홀해 계속 망설이기 싫어 Oh my god, oh my god 어딜론 보는 거네 Dangerous, dangerous 나 빼고 다 위험해 눈길 손짓 하나도 나에게만 보여줄래 baby 나를 태워 fire Let's go! Hit it again! Bitch, please.